색 스폰 소리 아 나를 울리네.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이기에 그대 품에 안기운 채 젖은 눈을 감추네. 아 브루스 브루스 브루스 연주자여 그만 색스폰 소리 아 나를 울리네.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이기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은 눈을 감추네. 아 브루스